세상이란 두 글자 넌 너무 부족한 Let me say oh oh 너만이 일어나 가릴 수 있어 웃음을 맡을 때 널 안을 때 그 속에 영원함을 느껴 너는 나의 마지막이란 걸 죽는 날까지 You're my girl 내게 후회란 건 없어 I know I'm crazy In love 네 미소가 널 위한 내 기도가 하늘에 닿을 테니까 Let me say oh oh 널 향해 외치는 밤 사랑이란 두 글자 넌 너무 부족한 Let me say oh oh 나 아닌 네가 내 안에 살아 숨 쉬고 있어 Let me say oh oh 널 향해 외치는 밤 사랑이란 두 글자 넌 너무 부족한 Let me say oh oh 너만이 포기하지 않아 내도 손을 놓지 마 Cause you're my lady 이 벅찬 가슴이 날 지금 살게 해 무엇도 겁내지 마 간절한 내 기도가 우릴 지켜줄 테니까 Let me say oh oh 널 향해 외치는 밤 사랑이란 두 글자 넌 너무 부족한 Let me say oh oh 나 아닌 Let me say oh oh 널 향해 외치는 밤 사랑이란 두 글자 넌 너무 부족한 Let me say oh oh 너만이 일어나 가질 수 있어 잡을 때면 느껴지는 너 몸속 그 전율이 쓰디쓴 내 아픔들을 새하얗게 달려버리지니 운명의 입맞추 난 soldier baby I got you 우린 세상과의 다툼에 맞서 함께 봐도 oh. 똑같은 만남에 지쳤지만 넌 달라 아직도 못다 해준 사랑이 내겐 더 많아 너는 sky 나는 땅 나는 태양 너는 달 you and I we so fly 그댄 bunny 나는 cloud 그토록 원해왔던 매일만 꿈꿔왔던 그런 사랑이 너야 이젠 영원히 멈출 수 없어 baby you can't count on me yeah, yeah.